남조선 MBC 방송에 의하면 17일 검찰이 박근혜 용돈을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 등 요리돌까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.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되어 온 특대용 주문 사건에 대한 수사에 기초해서 박근혜가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 원의 뇌물을 거둬들였으며 측근들과 재벌들을 내세워 비법적으로 설립한 재단을 통해 백수십억 원의 돈을 거둬들인 것 등의 범죄 행위 자료들을 괴뢰법원에 넘겼습니다. 이로써 재판에 회부된 박근혜 역도는 서울구치소의 감방에 갇혀있으면서 최종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. 한편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18일 박근혜 기소 단죄와 청산은 이제부터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.